떠나려온다 떠나려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 산골 내고 향내 못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 오늘